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4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조사 분석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연평균 약 22% 증가했지만 재방문 비중은 감소했고 체류기간도 약 10일에서 6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 관광활동도 주로 쇼핑에 치우쳐 있고 서울과 제주도 관광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에 엔저와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항공 노선 확충이라든가 소비세 면세제도 확대 또 크루즈 카지노 산업 육성 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는 면세점 늘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다른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게 아닌지 고민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오늘 경제투데이에서는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고요. 절세 강좌 시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경제의 길잡이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9포인트 하락한 2059선으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7.6포인트 상승한 757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어제 그리스 부채 협상 타결 속에서 이 불확실성 감소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숨고름기 숨고르기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은 뉴욕 증시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합의 소식에 1% 넘게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이 구제금융안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각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변수가 남아 있어서 이 거래량 자체는 평소에 못 미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또한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과 함께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리스에 쏠려 있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다우지수는 1.22% 상승으로 나스닥은 1.4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시장 어제 상승폭을 키운 이후에 해외 시장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장 초반 2070선을 시도하는 등 전반적인 강세로 출발했지만 이 단기 상승세로 호재를 반영했다는 분위기와 함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단기 매물이 이어지는 장세로 이어졌고요. 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조선업종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2060선에서의 정체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어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을 늘리면서 직전 고점대에 바싹 다가서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해외 시장 쪽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7% 상승으로 23,385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1.2% 하락으로 3,924선.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의 여파와 함께 근래 들어서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12원 상승한 1,142원 60선으로 3월 달에 고점대 바싹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시장의 수급과 업종별 동향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0억의 매도세, 기관도 1,180억의 매도세로 대응한 반면에 개인은 1,660억의 매수세로 이어졌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6억의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380억의 매수세, 개인도 22억의 매수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비금속, 의약품, 종이목재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전기전자, 의복 업종 쪽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건자재주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거기다 이제 주택 리모델링 수요와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증가와 함께 관련 건자재주의 수요 관점과 관점이 이어지면서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 가구 업체 중심으로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이건창호, 대림비앤코, 쌍용양호의 한샘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금융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합의 소식에 이틀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이와 함께 전반적인 은행금융주의 강세를 이끄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낙폭이 크게 마감이 됐는데 2사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하반기 디램 수요 개선폭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졌었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중국 업체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하면서 디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어떤 우려감도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그리스와 이제 중국 증시에 관련된 부분들의 글로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된 분위기고요. 네. 지금부터는 다시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와 2사분기 실적 발표에 어떤 촉각을 좀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일 미국에서 FRB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 경제 현실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반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이 고용 중심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2사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변수로 시장은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보다는 해당 업종과 종목 중심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국내 기업의 실적 흐름이 여전히 기대치가 낮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종목과 업종의 전략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설정 1년이 지난 후에도 투자 원금이 50억 원이 안 되는 소규모 펀드를 연내에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좀 고민되시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살펴보죠.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민주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방안이 나온 거죠? 예, 예. 그 우리나라 그 펀드 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000개 되나요? 아, 예. 그 7월 10일 기준으로요. 네. 무려 12,482개입니다. 엄청 많군요. 엄청 많죠. 예. 이 펀드 시장 규모는요. 이 세계에서 한 13위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 펀드 수만 놓고 보면은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펀드 수가 되게 난립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렇게 펀드가 많다 보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 1인당 이 관리하는 펀드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만큼 이제 효율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조금 소규모 펀드들이 다른 대규모 펀드들에 비해서 약간 방치되어 있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용할 때 보시면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예. 채권형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 되어야지 또 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금감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1년 이상 경과했는데 원본이 50억 미만인 펀드가요. 네. 총 한 837개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하. 예, 이제 전체 이제 우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공모 추가형 펀드 가운데서 한 36.9%나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원본 원금이 이제 50억 원 정도가 이제 소규모 펀드의 기준이 되나 보죠? 맞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그 비중이 큰 건가요? 지금 전체 펀드 수에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만큼 공모 추가 펀드 중에서 36.9%니까 거의 뭐 한 40% 37% 정도.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은 어떻게 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펀드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수익률 패턴이 있는 것은 꼭 아니에요. 예. 다만 일반적으로 좀 지나치게 작은 펀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운용사들이 이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우수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좀 낮고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종목이나 자산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데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규모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면은요, 이 다른 펀드로 교체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규모 펀드 여기에 그냥 계속 투자하고 싶은데 하면서 네네. 불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규모 펀드가 없애려고 이제 많은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해왔었는데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소규 펀드를 없애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매사들의 입장이었죠, 그동안요.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거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소규 펀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사에서 이제 펀드가 여러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작은 펀드에 이제 뭐 이렇게 운용에 신경 쓰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비용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소규모 펀드를 계속 가져가실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 개인의 어떤 이익도모 차원에서도 좋을 게 없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하. 근데 애초에 그러면은 네. 좀 규모 있는 펀드로 이렇게 유도해서 소개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투자사에서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자산운용사에서 보통 이 소규모 펀드를 이렇게 또 유도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유혹도 하고 이래서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규모 펀드로 유도하기보다는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 보시면 투자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펀드가 앞으로 유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네네. 예측과 다르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매니저가 바뀌거나 뭐 그래서 운용 철학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성과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고 놔뒀다가 나중에 네. 상당 기간이 흐르고 보니까 소규모 펀드로 줄어들었더라. 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도 펀드에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내 펀드가 어떻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계속 보셔야 되는 점도 있지만 네네. 판매사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사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 팔 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판매 이한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투자들한테 이제 소규모 펀드로 이제 전락하거나 운용 전략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선 방안에서 이제 그 소규모 펀드로 전락할 경우에 해당 투자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나 자산 운용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사전 안내하도록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점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뭐 고지는 좀 더 잘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럼 보통 대규모 펀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그 투자 원본이라고 할까요? 대규모 펀드는요. 예. 뭐 심지어는 뭐 1조 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뭐 3, 4조 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너무 규모가 클 경우에도 이제 물론 규모가 무조건 큰 펀드라고 해서 좋은 펀드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영 전략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 펀드나 이런 펀드들은 중소형 종목의 어떤 물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운영 규모가 너무 크면은요 그 살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조건 또 규모가 큰 펀드가 좋은 펀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 네. 내용이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내용 구성이. 예, 예. 자, 그러면 소규모 펀드는 언제부터 정리에 들어가고요. 또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는 건지 네네. 모르겠네요. 일단은 13일 날 이제 금감원이나 금투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이 소규모 펀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대형 펀드와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자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클래스로 나누는 펀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할 때니까 모자형 펀드라는 게 그 하나 이렇게 묶어 놓은 건가요? 맞습니다. 통합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 중에는 이런 것들을 정리할 거라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아마 소규모 펀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법은 개정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예, 아직은 통과 안 된 상황인데요. 통과되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네. 강제성을 띠고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네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네네. 대처를 해서 뭐 이동을 하든가 어떻게 돈을 옮기든가 해야 될 텐데. 네네.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이제 펀드 투자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가 사실은 이제 펀드 가입하실 때요. 네. 그게 계속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펀드 규모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번 이제 이 대책과 무관하게요. 가입한 펀드가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거나 네. 이게 계속 작은 펀드로 되거나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가 변경됐거나 투자 전략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펀드 가입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대책에서도 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 이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리되는 펀드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라고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펀드라고 할 때 판매사에 미리 내가 지금 환매해도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펀드로 갈아타시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만약에 정리가 되기 전에 다른 펀드로 이제 갈아탈 경우라면은 네네. 그때는 이제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손실이나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되기 전에 환매 수수료는 미리 좀 이렇게 물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는 좀 면제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예, 예, 예. 발표했으니까 그런 점은 이제 판매사한테 한번 확인해봐서 내가 이거를 다른 펀드로 이제 소규모 펀드다 보니까 다른 펀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지금 환매 수수료를 부과 안 받을 수 있느냐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환매 수수료 부과하겠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서 하셔야겠죠. 이건 운영사마다 다른 거예요? 판매사마다 그죠. 그 판매사마다. 예, 맞습니다. 아하. 자.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네네. 또 이제 온라인 연금 펀드의 설정이 확대된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예. 최근에 그 이제 노후 준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나 아니면 퇴직연금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 연금 펀드는 대부분 한 20, 30년 정도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비용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가가지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경우에는요. 만약 1,000만 원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연 한 8만 9천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온라인에서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판매부수가 연 3만 6천 원입니다. 한 반이, 예. 반이 하네요. 그죠. 거의 한 5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예, 예. 이런 비용 차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쌓이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실제 현장,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 한 411개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온라인 클래스는 110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 나오면서 좀 온라인으로 하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좀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겠다. 예. 하는 게 이번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더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연금 펀드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펀드 시장 정리가 추진되면은 투자자 보호라든가 또 펀드 투자 활성화에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전체 펀드 시장이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원인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펀드 손실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예, 예. 과거에 이제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소규모 펀드도 많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투자자의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걸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이런 대책,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대책들이 추진된다면은 투자들이 좀 편익도 높아지고 투자자가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네. 자,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민주영 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됐는데 이제 그리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뭐 아직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큰 네. 고비를 넘긴 수준입니다. 해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네.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들과 17시간에 이르는 협상 끝에 860억 유로, 약 107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그리스 국민이 국민 투표로 거부했던 긴축안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 협상 타결로 그리스는 일단 전면적인 디폴트, 이 채무 불이의 상황에서는 빠졌지만 이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하게 된 건데요. 네. 이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니스 바르파스키 전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해서 굴욕의 정치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예.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크겠지만은 어찌됐든 구제금융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을 받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15일까지 연금과 부가가치세, 노동관계, 민영화 등 4대 부문에서 합의된 개혁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협상안에 거부감이 많지만 집권당 내 반대 세력이 이탈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작업이 끝나면 유럽중앙은행이 16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17일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20일은 그리스가 22에 총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만기일인데요. 예, 예. 이 그리스가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빚을 갚게 되면 22일까지 합의안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도입하고 유럽연합은행의 유럽연합의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 관련 법안을 입법하게 됩니다. 네.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좀 잘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자, 삼성전기가 사업을 분사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파워, 튜너, 전자 가격 표시기 등 모듈 사업부의 분사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모듈 사업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인력은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의 신설법인에 양도되며 모든 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분사되는 품목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6천억 원 수준이고요. 종업원 500여 명은 신설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일정 규모의 경력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참고로 삼성전기의 지난해 매출은 7조 1,437억 원, 영업이익은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새로운 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기의 경우 매출이 7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은 1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보통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높을수록 회사가 장사를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예, 곧 1,000원어치를 팔아서 50원 정도를 남기는 수준인데요. 예.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0원어치를 팔면 300원을 남길 정도로 장사를 잘하고 있고요. 30%네요. 네, 예, 삼성전자도 한 140원 정도는 남기는 수준입니다. 예. 이 그런데 삼성전기는 1,000원어치를 팔아서 1원도 못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난달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터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오늘은 모듈 사업을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삼성전기는 분사를 통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와 카메라 모듈 등 핵심 사업의 역량을 모을 계획인데요. 네. 여기서 MLCC는 모든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전자부품으로 비교적 수요가 꾸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카메라 모듈은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략 사업 부문으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네, 사업을 좀 잘 팔릴 수 있는 거로 집중하겠다 이거겠죠. 네. 자, 1년 이상 쓰지 않는 신용카드에도 내야 했던 연회비를 앞으로는 이제 안 내도 된다고요? 예, 카드를 1년 이상 쓰지 않으면 휴면카드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 휴면카드에도 부과되어온 카드사들이 연회비 요구 가능이 폐지됐습니다. 이게 그냥 안 써도 그냥 몰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본인도 모르는 새 그 휴면카드 연회비가 나갔던 건데요. 예, 예. 이 시중에 발급된 전체 신용카드 9,232만 장 가운데 10.2%인 941만 장이 휴면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네. 이 카드 업계가 그동안 휴면 카드의 연회비 명목으로 챙겨온 수입이 연간 최대한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산합니다. 이 상당히 큰 액수군요. 네, 예.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지난 9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잠자는 카드 연회비는 안 내도 되게 됐습니다. 이거 그냥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예. 잘 됐네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최근 금융당국이 지난 2007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펀드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오늘 궁금한 경제 시간엔 이런 금융투자 상품의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의 해외 주식이죠. 매매 네. 평가차익, 환차익이 모두 비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이제 도입하겠다. 이게 이번에 금융당국의 뜻이고요.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해외 주식형 펀드를 이제 3천만 원 가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매매 차익. 수익이 얼마든. 그렇죠. 환차익까지도 비과세한다는 건데요. 뭐 국회에서 세법 개정 잘 처리가 되면은 곧 판매가 가능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제도가 시행된 한에서 2년간 한시 적용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2007년에도 있었어.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가 그때도 있었는데 올해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환차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환차액도 비과세고 당시엔 또 한도가 없었습니다. 2007년에는. 그래요? 예. 네, 뭐 돈 있는 분들 뭐 몇 억씩 해도 그건 됐었는데 실은 이번에 3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겼다.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실은 이제 2007년에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했을 때 이거에 대한 기억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1년, 채 1년도 안 돼서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 터지면서 뭐 전 세계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 들었다가 안 좋은 격이 막혔네요. 예, 손실을 또 봤는데 또 더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은 당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어쨌든 네. 주가 폭락으로 수익률도 안 좋은데 환차액이 조금 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환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세금도 물어야 되고 막 이래서 민원도 많았었고 분노도 많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들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이건 해외 주식형 펀드고 예. 이제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뭐 채권형 펀드라든가 채권 부분은 역시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만 그렇죠. 예.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고 있습니다. 또 환차익도 면제고. 네. 예. 그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금까지 비과세였나요? 네. 이런 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예. 이게 그럼 뭐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국내 주식형 펀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 비과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 직접 투자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 주식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요? 아니면 안 낼까요? 안 내잖아요. 그렇죠. 예. 비과세인데 이게 굉장한 혜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세금 안 내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주식,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건 장외 주식이건 상장이 안 된 주식이건 모든 주식에 대해서 얻는 수익 비과세 하는 나라가 세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 멕시코는 상장된 주식,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에 된 장외 빼고 그렇죠. 장외는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안 내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스, 멕시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채 여섯 곳밖에 안 됩니다. 주식 투자자의 천국이네요. 매력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근데 모르고 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식형 펀드도. 주식을 매매하니까 예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큰 혜택을 보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91년에는부터는 이제 비상장 주식은 세금 내라라고 하고 99년부터는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차익을 대주주들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예. 아니잖아요 대주주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양도 차익 과세란 말을 표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펀드에 워낙 많이 실망을 그동안 해서 그런지 네. 이런 점을 큰 매력으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든가 주식 투자가 우리가 비과세다 이런 말 하면은 오히려 화내시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손해보니까. 맨날 손해보고 정말 이 손실 때문에 커서 그런데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매매 차익도 있지만 배당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중간 배당도 받고 이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배당 소득세.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도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매 차익이 있겠지만 이거는 비과세라 할지라도 네. 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으니까 거기서 배당 같은 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15.4%를 내야 되고요. 채권형 펀드는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채권형 펀드는 모든 발생 수익에 대해서 15.4%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세금이 적용됩니다. 주식과 채권을 차별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채권형 펀드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크게들 많이 하세요. 예. 좀 안정성이 돋보이니까. 근데 이제 15.4% 세금이 내야 되고 1년간에 얻었던 이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된다. 그렇다면은 금융종합소득과세 또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세율이 또 다르 쫘다다닥 적용이 또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상당히 좀 기준이 엄격한데요. 그렇죠. 2천만 원이면 5억 뭐 이상 막 이렇게 채권형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고액 자산가 분들. 예. 이분들 같은 경우 뭐 5억 10억 하는 분들은 실은 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행 예금 뭐 이런 데서 이자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금융종합 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 주가지수 연계증권이라고 해서 ELS라고 있잖아요. 네. 일종의 파생상품이던데 여기에 세금이 매겨집니까? ELS에 세금 매겨집니다. 아. 이거 잘 모르시고 잘 그 의식 안 하시는데요. 예. 배당세 14%, 주민세 1.4에서 15.4% 세금이 엄연하게 부과되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LS가 뭐 원금 보존형 ELS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듯이 고액 자산가 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을 준 다음에 못 돼도 원금만 그냥 줄게. 안정성 있으니까. 예. 하고 잘 되면은 뭐 5%에서 7% 줄게. 이런 약속을 하니까 많이들 큰 돈을 밀어 넣으시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만 막 수익이 나올 경우에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역시 여기도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 ELS에 대해서 세금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선물옵션 투자 같은 경우 할 때 아직까지 이제 비과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생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물리지 않아서 아 예. ELS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일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아마 ELS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15.4% 세금이 붙는다는 상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예. 하나 선물옵션도 이제는 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물옵션 투자에도 이제 과세가 되나요? 이게 참 논란이 컸었는데요. 현재 정부가 2016년 1월부터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 또 해외 파생 시장 상품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차익에 대해서 이제 10%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양도세네요 이건. 예, 그 코스피 200 선물이나 코스피 200 옵션을 하시다가 수익이 됐다 딱 되는 순간 거기에 10%의 세금을 뗀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하고 뭐 지금 당국의 계획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20%씩 세금 떼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냐. 개인들이 선물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 돈 벌 확률이 높지 않아요? 낮고요. 굉장히 낮은데 뭐 그걸 확률은 못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 가뜩이나 낮은데 또 세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순이 있냐면은 한 500만 원 이제 버는 겁니다. 그럼 예. 10% 뜨니까 50만 원 뛰었죠. 그렇죠.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한 5천만 원 손실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왜 여기에 가장 개인들이 약한 곳에 세금을 떼려고 하나라는 이제 반발도 컸는데 금융당국은 세금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실력 없는 개인들이 선물 옵션 못하게 하겠다라고. 않게. 네. 근데 이건 너무나 금융당국이 하나의 진짜 뭐 시장 통제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이제 파생 선물 옵션에도 코스피 200 선물 옵션 10%의 세금 부과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주식 투자도 곧 뭐 과세가 될 수 있겠네요. 매년 나옵니다. 이야기 매년 나오고요. 그래요? 요즘 이제 재정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 뭐 좀 안 될 때마다 이 우리도 과세. 그러면 된다. 당연히 이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핵폭탄이죠. 어. 그러니까 핵폭탄이다 하면서 무마되고 무마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아마 국내 주식 거래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때가 뭐 오지 않을까. 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미리 네. 딱 노리고 이제 달러를 모으는 달러와 예금 인기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달러와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15.4% 이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아. 환차액이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달러 예금은 달러를 모으는 거잖아요. 달러가 오르면은 당연히 그렇죠. 이제 맨 마지막에 환차액이 원화로 발생하죠. 이제 돈 주세요 해서 찾을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이 달러 가치가 올랐다면 환차액 나오는데 그건 비과세거든요. 아하. 그래서 달러와 예금이 인기가 있는데 앞서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리 쉽게 하려면은 해외 주식형 펀드도 그렇고 달러와 예금도 그렇고 이 외화 예금도 그렇고 환차액 부분은 비과세다.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 대전제가 있죠. 환차액이 날 발생해야 것이다. 발생해야 된다. 네. 예. 환차 손도 많이 나옵니다. 환차 아, 손도 나오니까 또 이거 무조건 나는 환차액만 보고 할 거야. 이놈 나다 낙관이 아닌가. 지금 뭐 달러화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수설이긴 한데요. 예. 알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도 투자 자산의 방향성이라는 건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평론가 정철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5월과 6월로 마무리됐는데요. 만일 소득이 2013년보다 2014년에 크게 줄었다면은 건강보험료도 미리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절세 강제 시간에 이 내용 알아보죠. 삼성증권 김혜나 세무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를 뭐 저희도 매달 내고 있지만 좀 예. 부담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소득이 줄어들면 뭐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조금 이제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건강보험료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가입자 기준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직장의보, 지역의보. 네, 네,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직장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으로는 월급의 기초에서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네. 그 외에 뭐 자영업자라든지 뭐 종합소득이 있는 그런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줄어들어도 보험료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조금 이제 몇 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시차가 있다는 건 이제 소득이 줄었는데. 예. 더 적게 내야 되는데 몇 달 동안은 기존에 내던 대로 많이 내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 뜻인데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제 산정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네. 뭐 소득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여기에 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현황, 또 부동산 그리고 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뭐 몇 cc인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차종까지 다 그게 예. 산정 기준이에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부가 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를 결국에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에 반영할 때까지 이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걸 매월 사실 보험료에 다 반영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에서 많게는 최대한 1년까지 시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묶어서 처리한다는 거죠? 예,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 예. 일단 소득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작년에 대한 소득을 올해 5월 달에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뭐 국세청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받아와서 보험료 산정할 때 종합소득 금액을 반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몇 개월 정도 아까 1년까지도 더. 최대로 하면 이제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2014년 소득을 올해 11월분의 보험료에부터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11월부터요. 예, 11월분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이제 그 내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11월 초에 납부하시는 그 보험료가 11월분 보험료거든요. 12월 초에 내는 거?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11월분을 12월 10일까지 통상 이제 보험료를 내시게 되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2014년에 대한 소득을 다 정산해서 실제 반영하는 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월, 12월 이 기준이 아니라 네. 예, 1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예,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 2014년 작년 소득은 내가 줄었구나라고 이제 올해 5월달에 신고하면서 인식은 하는데 네. 이게 보험료에 바로 이제 5월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좀 반영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7월이니까 지역 가입자들이 지금 내고 있는 소득 그 건강보험료는 예. 2014년 기준이 아니라 2013년 기준 소득으로 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4년 작년 그러니까 11월부터 네. 올해 10월까지 이제 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는 보험료는 2014년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인 2013년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뭐 반대로 2013년보다 2014년 소득이 늘었다 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그렇죠. 일단 많이 줄어든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정상적인 법으로 보면 네. 이제 뭐 체계가 1년씩 이렇게 늦춰져 있으니까 그게 뭐 반드시 억울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빨리빨리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013년 대비 2014년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런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이런 내용을 신청을 해서 나의 2014년 소득이 줄었으니 이걸 빨리 내 보험료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셔도 예. 올해 이제 12월 초에 되는 그러니까 11월 봄료부터는 조정이 되긴 하지만 네. 지금 미리 신청하면 지금이 7월이죠. 네. 예. 사실 6월분의 봄료 그러니까 7월 초에 10일까지 냈던 봄료 이미 아마 예, 납부를 예. 하셨을 텐데요. 그것도 지금 7월 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분까지도 소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돼요? 예, 예 환급을 오. 해줘서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제 최대 5개월치의 보험료를 줄이실 수가 미리 지금 하시면은 네네 지금 아. 7월 안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한 달에 몇만 원씩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묶이면은 예, 예. 5개월 치면은 몇십만 원 되고. 몇십만 원이 예, 될 수도 그게 어딘가요? 있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확연히 줄어든 분들은 꼭 조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네요. 하시는 게 좋죠. 예, 예. 신청 절차는 좀 어떤가요? 복잡하지 않은가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요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2014년에 소득이 줄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예, 예.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 안에서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예, 세무서에서 떼나요? 네.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예, 네. 직접 방문하셔서 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예. 많이 이제 뭐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떼실 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준비를 하시고 국민 그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네.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만약에 뭐 직접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고지서를 바로 이제 재발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팩스로 이렇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관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로 팩스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정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상 이제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꽤 빨리 되는 거네요. 예예. 예. 처리가. 그렇습니다. 예. 오. 근데 그 소득이 줄었다는 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면 되는데 예예. 아까 그 재산 현황도 반영된다 그랬잖아요. 예예. 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네네. 그러면 집을 혹은 땅을 팔았어요. 예예. 혹은 차를 뭐 팔았다든가. 네네. 이것도 신고할 수 있겠네요. 예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다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는 총 75등급이 어휴. 있고요. 예. 부동산도 50등급. 예. 차량도 이제 뭐 연비라든지 연식에 따라서 7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예. 각각의 이제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부동산을 팔거나 또 이제 뭐 차량을 뭐 소유권을 바꾸거나 이런 이제 재산 변동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이때도 역시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시도에서 1개월간의 그런 변동 자료를 받아서 거의 대체로 바로 반영을 해준다고 해요. 자동 반영이 돼요? 네. 거의 이제 1개월 단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한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재산세를 한정하는 그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최대로는 이거를 이제 1년 가까이 늦춰질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1년 기다려야 되네요. 그럴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처분한다거나 뭐 부동산 처분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부동산 보유에 변동이 생기면은 즉각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 예, 예. 이 말씀이고. 자, 그럼 직장 가입자 는 뭐 그냥 다 정해진 대로 다 알아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러시죠. 예, 예. 근데 조정 신청이 있어요? 직장 가입자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직장은 직장에서 보험료 떼는 걸로 예. 그리고 전년도에 대한 그 보수 기준을 직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사실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 신청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으시죠. 네. 예, 지역 가입자처럼 별로 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이런 시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월급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걸 별도로 또 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예, 예. 예, 뭐 많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부업하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네. 재산 보유 현황 이런 거 이런 재산이 건가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거나 아, 예, 부동산 뭐 임대소득이 많으시거나 아. 예, 기준이 현재는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나 이런 근로소득하고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7,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으로 약 한 3% 정도의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처럼 집으로 고지서가 한 번 더 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본 적이 없어서 네. 몰랐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연도에만 그렇게 이제 소득이 많아서 월액 보험료를 내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7,200만 원이 안 됐으면 이거를 역시 적극적으로 이제 조정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이제 바로 5개월치의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알아서 챙겨야지 돈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아까운 돈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요긴한 정보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의 김혜나 세무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경제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